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조선 여성들에게 저지른 일본의 특대형 반인륜적 보험죄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성노예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8월 29일 서울의 남산에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공원 기억의 토가 조성됐습니다.